무섭게 보는 핫바지들 유감스럽게도 블라핑 각종 차트 휩쓸고 조피를 거머져 뒤사 제기 없이 I made it 공연서 왜해 featuring 대에다 거저 로키의 매해 아이돌 래퍼 탑 fuck I ain't no 뱀의 머리 내 경쟁 상대는 딴 데 있어 방송국은 nothing 내 헤이러였던 제이통형은 날 버과 영입했고 소송 중에 대형 기획사에서 여러 차례 접촉 있었지 솔직히 자생적인 환경이 편해 회사에 care는 no thing 산주하지 않고 달리 나머지 나 완전 가서 drunk man 적수 줄게 네 underwear 말리지마 절대 내 행보에 유통기한 없어 영원히 surely only 넌 고백해 전성기가 없네요 왜냐 내 flow가 좀 커서 상황은 종결됐어 low attention 평가 절하됐던 내 오명의 시선 한류에 한몫하면서 난 받아낸 동경의 시선 왜 너의 친구 아니었던 나 너의 가족도 아니고 나 너의 동료 가면 잘못 싶다가 니 빨리 따라갈 수 있어 Cause I'm tough cookie, tough cookie, tough cookie Tough cookie, tough cookie, tough cookie Cause I'm tough cookie, tough cookie, tough cookie 잘못 싶다가 니 빨리 따라갈 수 있어 친구들아 듣고 있지 yeah, I made it 내가 할 일을 해서 결국엔 I made it 예전에 하루 만에 잘린 혹은 월급 매번 밀린 알바 사장들도 듣고 있지 yeah, I made it 네가 쓰면 get up 같은 가사도 내가 쓰면 개성 넘쳐 넌 가만 쓰고 또 귀를 쓰지 난 힘이 넘치는 gimmick 정성을 들여 공개를 해도 다음 트랙으로 넘기지 멍청이 센 척해도 넌 비실비실 The music make hip-hop 한다고 씹어 The music 한국에 연고도 없이 시작 The music 내 노래 내가 직접 알려 The music 내 이름 내가 직접 알려 시간은 금야 낭비할 수가 없지 앨범 한 장 내고 묵직하게 featuring 드디어 내 이름이 여기저기 들려 여기저기 들리는 이름 The music 너의 친구 아니었던 나 너의 가족도 아니고 나 너의 동료 가면 잘못 싶다가 니 빨리 따라갈 수 있어 Cause I'm tough cookie, tough cookie, tough cookie Tough cookie, tough cookie, tough cookie Cause I'm tough cookie, tough cookie, tough cookie 잘못 싶다가 니 빨리 따라갈 수 있어 난 운동 MC기 전에 그냥 MC지 내 아이돌 데뷔는 네 입장에서 너 드벤티지 But 뒤뚱대는 펭귄 브리 리하다가 다시 실력이 모자라서 요즘 래퍼 다 스냅백 fatty See you such a faggot bitch 계속 날 깎아내려봐자 더 멋지게 돼. 이건 야망이야 난 내 주파수 니 성감대로 공략해 난 타블록의 코와 테스트 받은 인정도 인정 안 했어 성취감 결핍은 내 피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잖아 넘치는 국내 싱어송라이터스 근거 없는 언덕 영역 바이를 꺼져 쫄아도 오줌은 딴 데다 가겨 여긴 내 영역이야 거기 너 조신한 가자 쏘아 시장을 지지하기 전에 Let me see you peace 그 실력은 탑도 못해 비교적 일어난 삶을 사니까 다 일어나지 자연스럽게 메이저 가수들 깔 거면 어디 나부터 건드려봐 소금 뿌리기 전에 알아서 짜지던가 나 너의 친구 아니었던 나 너의 가족도 아니고 나 너의 동료 가면 잘못 싶다가 니 빨리 따라갈 수 있어 Cause I'm tough cookie, tough cookie, tough cookie Tough cookie, tough cookie, tough cookie Cause I'm tough cookie, tough cookie, tough cookie 잘못 싶다가 니 빨리 따라갈 수 있어 Cause I'm tough cookie, tough cookie, tough cookie Tough cookie, tough cookie, tough cookie Cause I'm tough cookie, tough cookie, tough cookie 잘못 싶다가 니 빨리 따라갈 수 있어 motherfucker